라마단이 끝난 것과 관련하여 밤방 히엔드라스도 조조 인도네시아 특명전권 대사가 조조 이슬람교 협조기구 성원국 대사관들을 대표하여 26일 평양의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최희철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꾼들과 조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 부대표들이 초대됐습니다. 조조 이슬람교 협조기구 성원국들인 인도네시아, 수리아, 이란, 팔레스티나, 이집트 대사들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림시대리 대사들, 대사관 성원들과 그 가족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